아주 어릴 때 고민했지 난 내 맘 알아줄 누가 있을까 사랑이란 거 있긴 한 걸까 내 적이 쓰는 대체 누가 가버릴 생각 I don't know what to do 어디서 시작해 청춘이라 어쩌고 그 다음 말은 필요해 Don't give a feel about 여느 고딩 같은 이게 Till I take a test 평가받는 게 지겨워 Wanna be with my friends 지금 내 옆을 보면 내 옆에 서 있는 네 모습에 난 용기를 얻어 너의 마음을 나에게 말해줘 나에게 말해줘 나에게 말해 순간은 너의 너에게 오늘 18 지금 이 시간이 This might be my So, 날 두근두근 뛰게 낯선 이 느낌 왠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너로 인해 내 옆을 보면 내 옆에 서 있는 네 모습에 난 용기를 얻어 너의 마음을 나에게 말해줘 나에게 말해줘 나에게 말해 18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너의 너에게 all in 18 지금 이 시간이 This might be my Yeah.